홉스 뉴스. 하이웹에서 2022년 여름학기 및 2학기 현장 실습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및 수료 예정자입니다. 1차 모집 및 선발 기간은 4월 5일부터 5월 1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 실습 지원센터 하이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운영 계획 및 수요조사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여름 계절학기는 최대 9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학점당 87,000원입니다. 수요조사는 한양인 포털에서 4월 8일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각 단과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중간 강의평가 실시 안내입니다. 중간 강의평가 기한은 4월 1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참여 방법은 한양인 포털에서 마이홈, 내 강의실에 접속하여 강의평가에 응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 학사팀이나 각 단과대학 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 후보자 논란에 대하여 인수위 측은 의혹을 알고 있었지만 적임자라 내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관료가 김앤장 로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고액의 자문료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지에 대해 따져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야당에서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며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곧 있을 청문회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 소식이 외신 보도를 통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밀려나자 이 지역 여성들은 현지 경찰, 언론, 인권단체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당국과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성폭행 신고 사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전 세계적 우려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 유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현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 유가 폭등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폭 증가로 인하여 리터당 10km의 연비로 하루 40km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유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과 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화물차, 버스, 화물선 등에 3개월간 보조금까지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홉스 뉴스. 4월 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